너를 잊혀본 적 없어. 오직 그대만을 생각했는걸. 난 너는 뭐야 난 잊혔던 거야. 지금 내 눈에서 눈물 흘러 배신가. 넌 찾아갈까 생각했어. 난 잘 모르겠어. 이 세상이 돌고 있는 지금 난 너밖에 없지. 할 말이 없어. 할 수도 없어. 눈물도 없어. 느낌도 없어. 내 앞에 서 있는 날 바라봐. 널 위해 살아있는다. 약속된 시간이 왔어.